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노동당의 거짓 선전에 섞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김정일 우상화와 체제의 질을 위해 저들만의 뉴스 환경을 만들어놓고 여러분들을 세상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공화국의 잘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방송입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방송위원장으로 하는 자유북한 방송은 방송 설립의 리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통일의 그날까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유북한 종합보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남북 관련 간추린 소식입니다. 북한은 8일 개성 금강산 관광을 각각 3월 1일과 4월 1일 개기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북한 전략센터 주최로 열린 미래 한반도를 위한 남북 청소년 포럼에서 남북한 청소년들은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 청소년들의 삶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1월 북한의 화폐 개혁 이후 신화폐의 가치가 10분의 1로 추락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9일 베이징발로 보도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내부 소식을 남한 정보기관과 언론사, 대북 소식지 등에 전달하는 정보 유출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일보가 9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8일 개성 금강산 관광을 각각 3월 1일과 4월 1일 재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열린 개성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에서 북한이 실무접촉 합의서안을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회담에서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고 박왕자 씨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 금강산 관광객이 사망한 데 대해 어쨌든 유감을 표시했다고 통일부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북측은 박왕자 씨 사망 사건에 대해 본인의 불찰에 의해 빚어진 불상사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날 우리 대표단은 박왕자 씨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 및 유가족에 대한 조의 표명을 요구했으며 회담에서 양측은 박왕자 씨 사망 진상규명 등 남한 측이 제기한 관광 재개를 위한 3대 선결 과제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북한 전략센터 주최로 열린 미래 한반도를 위한 남북 청소년 포럼에서 남북한 청소년들은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 청소년들의 삶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 최원영 군은 새터민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 새터민들은 여기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른다며 남한의 청소년들이 북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오윤정 씨는 분단 국가의 국민으로서 통일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어쩌면 숙명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며 당장 내가 남북 통일을 위해서 대단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을 공부하고 알리는 작은 몸짓이 나비 효과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탈북 대학생인 김주성 씨는 북한 당국에 의해 가해지는 청소년들의 권리 침해와 열악한 교육 환경 등 북한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고통을 이해한다면 통일로 다가오는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작년 11월 북한의 화폐 개혁 이후 신화폐의 가치가 10분의 1로 추락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9일 베이징발로 보도했습니다. 최정락 기자가 전합니다. 네, 최정락입니다. 신문은 베이징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신화폐의 가치가 올해 1월 이후 급락해 북한 위안화 대비 북한 원화의 가치가 10분의 1로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작년 11월 말 화폐개혁을 단행한 이후 불과 2개월여 만에 북한 위안화 대비 북한의 통화 가치가 10분의 1이 된 것입니다. 북한 무역은행은 올해 1월 1일 위안화 대비 공식 환율을 14.19원으로 고시한 이후 새로운 환율을 공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신화폐 가치의 폭락으로 중국과의 무역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 통화와의 교환이 어려워져 여타 국가와의 무역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 당국은 상품을 풀지 않고 있는 수입업자들에 대한 단속에 나서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화폐 가치의 폭락은 물가 폭등을 불러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내부 소식을 남한 정보기관과 언론사, 대북 소식지 등에 전달하는 정보 유출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일보가 9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대북 소식통들은 북한 인민보안성과 보위부 등이 첨단 장비를 동원해 지난달 이후 탈북자 가족이나 중국 등 외부와 휴대전화 통화를 하는 주민들을 일제히 점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외부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있는 주민들을 사법 처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북 정보 소식통은 북한 보위부 등이 최근 중국 등지에서 휴대전화의 전파를 감지하는 첨단 장비를 대거 도입해 주민들의 외부 통화를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납북자 가족 모임 최성용 대표도 최근 북한 내부의 정보원이 보위부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며 북한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협박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을 전하는 탈북자 관계자도 최근 외부 단체와 계약을 한 북한 내 정보원이 급증하면서 당국의 단속이 심해지고 있다며 그들의 안전을 위해 최근에는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대대적인 내부 정보 유출 혐의자 색출에 나선 것은 지난해 11월 30일 화폐개혁 이후 내부 혼란상이 남한의 대북 소식지 등을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알려진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며 2008년 8월 건강 이상설이 나온 김정일과 후계자 김정은의 동선이 외부에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상 남북 관련 소식의 유종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북조선 인권기록 버전서의 제공으로 진행되는 북한인권 이야기 시간입니다. 북한인권기록 버전서의 북한인권 이야기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북한에서 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시간인데요.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를 거쳐 잘된 것은 무엇이고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도 짚고 넘어가야겠죠.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이 북한인권 기록 버전서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 이야기 시간이 리경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인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은 누구나 귀하고 평등함으로 귀중한 존재로서 대접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권이란 말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이 인간에게 내려준 가장 기초적인 권리로서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에 살든 남자든 여자든 노동자든 인테리든 당원이든 당원이 아니든지 직위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최선의 권리가 바로 인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조금이라도 인간으로서 가진 인권이 침해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매우 나쁘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관리소에 갇혀있는 사람들도 인권이 침해된 것이고 공개 재판에 이은 총살도 국제사회에서는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로 됩니다. 또 중국에서 잡혀나온 탈북자들이 받는 처벌도 너무 셉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보내지고 있는 식량과 의약품 등의 지원물자들이 인민들에게 차려지지 않는 것도 인권 문제입니다. 여기에

더욱 심각한 일입니다. 하루이 가지를 높이 정해지고 그것을 넘쳐 수행하도록 폭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또 단련대에서는 식사도 주지 않고 단련생이 스스로 조달하도록 하고 있어 가난한 가정의 단련생은 육안 나쁜 게 아닙니다. 식사 문제에서 직결세사종은 더 심각합니다. 다 주는 밥은 겨우 통강냉이 밥에 염장됐죠. 턱은 국물만을 주니 어떻게 일을 하며 배겨낸단 말입니까? 직결세에 수용된 사람들은 호약병에 걸릴 수밖에 없게 돼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단련대와 직결소에서의 강제노동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아직 재판받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단련대와 직결소 수용자들 일지라도 하루 3끼 식사만큼은 최소한 하루 600g의 식사와 부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1937년에 강제노동을 금지하자는 협약을 맺었고 1957년도에는 국가에서 기업사와 개인들에게 내리먹이는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폐지하자는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북한도 한시 빨리 선인들에 대한 강제노동 동원을 없애고 스스로 제기되는 인민들에 대한 노력 동원을 취소화해야겠습니다. 나아가 단련대 제도를 개선하고 직결소에 수감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죄인 취급을 하지 말고 일반인들과 같은 대우를 해야겠습니다. 어느덧 마취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세기는 과학의 시대입니다. 국제사회의 온갖 첨단 장비와 기술이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 쓰이고 있지만 북조선에서만은 미사일과 핵 개발에만 기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결국 녹아나는 것은 인민 생활이요, 망해가는 것이 국가경제인데 그 현실적 차이가 어떤 것인지 함흥 컴퓨터대학 교원으로 일하다가 이곳 남조선으로 온 김웅강 선생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탈북한 지식인이 보는 북가남의 시간을 진행하고 있는 김흥광이라고 합니다. 아, 그새 참 그 절기가 예년에 없이 따스함을 보여주네요. 물론 기습적인 한파도 있었지만은 여기 서울이 날씨는 예년에서 평균 3도 이상 이제 높아져가지고 그 추운 겨울을 그렇게 몸을 움츠리고 살지 않을 수 있어서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기사에서 그런 글을 읽었어요. 지금 중국에 있는 신강 위구르 자치주에 있는 타민족, 그 한족이 아니고 타민족이 자기 어떤 자치 정부를 이제 지향해가지고 우리 소수민족의 정권을 만들겠다고 이제 엄청 격렬하게 이제 반항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데모를 하고 하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말이죠. 참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 물론 사회주의였던 시책 아래에서 우리가 늘 교양받고 또 몸에 채워낸 그것지만 정말로 행복했겠느냐. 그 제도와 사상을 떠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여건에서는 참 불편한 상황도 많았죠. 그런데 뭐 전기가 오지 않아서 늘 어묵 속에서 살아야 된다든지 또 그다음 뭐 물을 받으려고 수도를 틀면 안 나온다든지 때로 나오면 찌끼가 이제 섞여서 지금 흙탕물까지 있는 그런 물을 이제 받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초보적으로 이제 난방 문제도 그렇고 또 어지럽고 이런 문제들 사실은 뭐 우리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정부라고 하는 여기선 세금 바치지만은 우리가 일한 결과 가운데서 북한 국가가 이제 어느 정도를 이제 취하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정도의 급여를 주죠. 그런 것들 국가가 맡아서 집행하고 어느 정도 불편하지 않도록 또 생활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다 일을 만들어서 알아해주는 게 국가의 이제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이 불편할 때 분명 사람들은 뭔가 불면을 호소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어떤 투쟁이라고 합니까? 뭔가 표출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 하자면 일단 제도가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본 자유라고 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몇 시간에 걸쳐서 여러 부분을 가지고 좀 투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간에는 자유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만은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유란 무엇입니까? 자유란 나의 어떤 생각에 따라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있고 어떤 나의 전도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생각들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쉽게 말해 제가 자든 먹든 일하든 또 누가 관계를 가지든 그런 것들이 어떤 사회가 규정해 놓은 그런 제도나 질서, 관습에 어긋나지 않다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결정 능력 또는 행동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쉽게 말해서 거주 이전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남북 간의 개념이 좀 달랐어요. 처음 저희들이 여기 와서 참 어리둥절했던 것이 있습니다. 실례로 한국에 오면요 일단 먼저 이제 사회를 어떻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한 2개월 정도 강의를 받아요. 수업을 받고 나가서 관공서 정부기관에 또 동사무소라든지 시민예라든지 이런 그 정부기관에 어떻게 일을 볼 것인가 또 은행 거래는 어떻게 보고 시장에서 물건을 어떻게 사고 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알아야 될 그런 귀중한 경험들 이제 전수받죠. 두 달 끝나고 나면 우리가 각자가 선택한 지역으로 집을 받고 나가요. 서울만은 너무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북에 있을 때 이제 수도 평양에서 살아보지 못했던 그런 맺힌 한이 있으니까 다 서울로 살겠다. 그래가지고 서울에 그렇게 매 사람한테 고려줄 그런 주택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냥 일단은 뭐 서울에 배치받은 사람은 뭐 15평 정도 또 20평 사이 집을 새 집을 받을 수 있고 좀 쓰던 집도 잡을 수 있지만 좀 자기 집입니다. 자기 집을 잡고 일단 살아가는데요. 서울 살다가 갑자기 제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대전에라든지 부산에 가서 살고 싶은 어떤 그 필요가 생겨요. 그러면 떠오르는 게 이제 북한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먼저 이게 거주지를 이전하려면 북에서는 말이죠. 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함흥에서 일하다가 청진에 가면 청진에서 나를 받겠다고 하는 공장이 있어야 되고 그 공장에서 받겠다는 그런 확인증을 떼가지고 다시 함흥 살던 곳에 와가지고 퇴거를 떼고 또 퇴거를 떼가지고 새로 살려는 그 지역에 가서 또 보안소에 가가지고 거주를 붙이고 뭐 이런 과정이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여기선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서울에 살다가 내일부터 부산에 살겠다 그러면 부산에 살게 될 그 주소지에 동사무소에 갑니다. 가서 주민등록증을 내놓고 난 메토에서 살겠어요. 그러면 컴퓨터를 가지고 저를 조회하고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거주요 퇴거요 이 과정이 뭐 순식간에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바로 어제는 서울 사람이었지만은 오늘부터는 부산 사람이 되는 거죠. 또 그러면 서울에 살긴 또 어렵지 않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농촌에 살았다. 근데 오늘부터 서울에 살고 싶어요. 그럼 서울에 살려면 서울에 자기가 살고 싶은 그 동네에다가 저 친척이 있으면 친척이 집에 전입이라고 북한 말로서는 이제 거주라고 하는데 여기서 전입이라고 하더니 그 전입을 붙여놓으면 되는데 집이 없다. 무작정 내가 서울에 살겠다. 수도지요. 그러면 새 방이 있거든요. 한 달에 20만 원씩 내라. 좀 큰 방은 한 달에 50만 원씩 내라. 뭐 이런 식으로 계약만 하면 바로 제가 이제 새로 새 방을 잡은 그 행정지에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또 역시 증명서를 내고 나 전입합니다. 어느 주소에 전입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면 동사무소 직원이 컴퓨터에서 간단히 뭐 한 10분 정도 필요한 사항들을 입력하고 마치고 나면 바로 저는 서울 사람이 되는 거죠. 참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했을 때 참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 아 우리가 살고 싶은 지역도 있잖아요. 저는 뭐 해변가에 가야 살고 싶은데 저는 산이 있는 그런 어떤 좀 풍채가 수려한 산골마을에 가 살고도 싶고 또 때로는 제 몸에 좋기 때문에 또 뭐 어떤 데 가서 이런 그 요구가 있었는데 그런 요구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데 따라서 내가 선택했으면 내가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다는 거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거주 이전의 자유라고 하는데 참 북한에서는 그게 안 되었던 것들을 이제 떠올리면 참 우리가 왜 그렇게 불편한 세상에 살았을까라고 하는 또 어떻게 그 불편한 세상을 살았을까 이런 그 생각 때문에 이제 가끔 놀라는 때도 있습니다. 아 그래 힘들었지만은 어떻게 그 세상에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모난 돌이 먼저 맞는다고 특별히 저희가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잘 몰라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았던 북한에서는 어떤 개인적 사정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거주지를 옮기려고 무단히도 노력했던 사람이 많을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평양의 직장을 이제 구하게 됐는데요. 살림집이 없어요. 살림집이 없으니까 그 평양에 거주를 붙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좀 거기서 근무하다가 도대체 집도 없지 그냥 뭐 기수화도 이제 없어가지고 여럿이 사는 방에서 쫓겨 이제 있다 보니까 이게 저는 도저히 집에서 좀 비좁고 그래도 좀 애진 도시였지만은 그래도 거기서 살고 있는 삶이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평양시장을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게 우리 남북한에서 처음으로 이제 느끼게 되는 자유의 한 가지 어떤 저희 경험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에 그 유엔에 가입한 나라도 207개 정도 있는데요. 사실 그 어떤 나라도 저희가 와서 소식을 이렇게 저렇게 제가 노력만 한다면 그 나라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으며 뭐를 생산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은 좋아하는 게 뭔지 어떤 문화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라고 들으셨죠? 컴퓨터에서 이제 세계 그 어떤 나라의 홈페이지에도 가입해가지고 그 나라의 어떤 정보를 알아들으신 그런 시스템도 있고 책도 많고요. 조사해보니까 어떤 나라도 이 거주 이전에 자유를 금지한 나라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고 한 나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라오스였던 것 같은데 애들 뭐 소위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 그런 국가입니다만은 이 나라에서는 뭐 수도에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나머지 지역은 거주를 제한 안 한다고 하네요. 그 어떻게 유독 평양 북한에서만큼은 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 가서 마음대로 살고 필요에 따라서는 또 자기 거주지 소재지 또 근무지 이런 것들을 마음껏 이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없을까 막 이런 것들이 참으로 너무나도 이제 안타깝고 거기 살았던 시절들에서 돌이켜볼 때 그런 답답함이 온 마음에 이렇게 꽉 찰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자유라고 하는 큰 주제에서 오늘은 이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도 또 비슷한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목격한 경험한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 김은강 선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북녘당의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와 희망의 소리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김정일 독재체제의 하수인 노릇만 해온 조선노동당의 민주주의적 발전 내지는 해체를 주장하는 자유북한 방송의 논평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설락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하늘과 땅이 된 남북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조선에도 차이가 하늘 땅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라는 공간이 넓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조선과 북조선의 경제력 차이는 38대 1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남조선과 국제사회의 경제학자들이 구체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는 남조선이 북조선보다 비교하지 못할 만치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지금 남조선에는 북조선을 탈출하여 남조선에 온 사람들이 2만 명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모두가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수준이 북조선의 중앙당 지도원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전에 저도 북조선에 있을 때 친척이 한 분이 중앙당에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도 자주 가보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는 남조선의 제일 못 사는 최하층보다 못 살았습니다. 북조선을 탈출하여 남조선에 온 사람들은 여기에서 서로 많이 어울려 다닙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도 남해 바닷가에 자리 잡은 전라남도 완도 해수욕장에 북조선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8명이 같이 갔는데 그중 5명은 자기의 자가용 승용차를 타고 갔습니다. 북조선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북조선의 중앙당 지도원들이 자가용차를 탈 수 있습니까? 북조선의 중앙당에는 과장들도 자기 차가 아니라 사업용 차를 타고 다닙니다. 저는 남조선에 온 지 1년이 조금 넘지만 자가용 승용차를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차는 돈을 많이 주고 산 차가 아닙니다. 여기 와서 사귄 한 남조선 친구가 저에게 자기가 타던 차를 기념으로 주었습니다. 물론 저는 남의 차를 공짜로 가진다는 것이 체면이 없는 것 같아서 얼마간의 돈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 차는 비록 중고차지만 북조선에서 군당 책임자들이나 독급의 간부들이 타고 다니는 차와는 비교도 못할 만치 좋습니다. 2003년도에 생산된 차인데 새 차나 다름이 없습니다. 북조선에서는 일반적으로 간부를 차 타는 사람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간부가 돼도 큰 간부가 돼야 차를 탈 수 있습니다. 북조선의 군이나 농촌들에 가보면 승용차를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북조선 사람들이 자가용 승용차를 가지고 살아본다는 것은 말 그대로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남조선에서는 자동차도 선물로 주고받습니다. 자동차뿐이 아닙니다. 한 번은 제가 북조선에서 온 친구와 전라북도 광주에 갔는데 그 친구는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농촌 광경을 보며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여기에 무슨 혁명사상 연구실이 저렇게 많아? 그 말이 끝난 뒤 저와 친구는 한참 웃었습니다. 혁명사상 연구실이 참 많다는 얘기는 남조선의 농촌집들이 북조선의 리들에 있는 혁명사상 연구실보다 훌륭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와 친구는 아침에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광주에 가서 일을 보고 저녁에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서울과 광주의 거리는 북조선에서 평양과 청진 사이의 거리와 비슷합니다. 북조선에서 하루 사이에 청진과 평양을 왕복했다면 믿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북조선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남조선에서는 일상화되었습니다. 남조선은 그렇게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북조선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 김정일은 인민들이 아직도 이 밥을 못 먹는 일이 가슴 아프다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 말은 고양이가 가랑이 풀쓰고 야옹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나도 인민 생활에 대해서 걱정하니 인민들도 나를 알아달라는 이른바 민심 잡기 뿐입니다. 김정일이 정말로 인민 생활을 신경 쓰는 사람이었다면 북조선이 지금처럼 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김정일은 제 한 사람이 이익을 위하여 전체 북조선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북조선에는 이런 말이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남조선 놈들은 못돼 먹어서 중국 동포들도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온다. 탈북자들은 남조선에서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개처럼 살고 있다. 통일되면 북조선 사람들은 남조선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 이 소리는 물론 간부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소리입니다. 그들은 탈북하여 남조선에 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몇 명 사람들의 이야기를 실례로 선전사업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말은 모두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김정일 독재정권은 남조선으로 쏠리는 인민들의 민심을 막기 위해 몇 사람의 허튼 소리를 진실인 것처럼 확대 선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조선이 치열한 생존 경쟁 마당이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은 북조선이나 남조선이나 인간 생활은 꼭 같다는 것입니다. 북조선에서도 신념이 없고 허튼 소리나 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축에 못 드는 것처럼 남조선에서도 실속이 없는 사람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조선 속담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나가도 샌다는 말이 있습니다. 탈북자들 속에도 별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 속에서 구실을 못하는 일부 사람들이 이 말을 김정일 독재정권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선전하는 것입니다. 분단된 나라의 통일을 이루는 사업은 북조선 인민들에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것은 북조선 인민들이 생존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엄밀히 따져보면 통일의 길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통일이란 하나가 된다는 말, 즉 같아진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남북의 경제력 차이는 더욱 멀어지기만 합니다. 3년 전에 27대 1이라던 경제력의 차이가 지금은 38대 1로 벌어졌습니다. 3년 후에는 83대 1로 벌어질 것입니다. 사실 일부 남조선 사람들은 통일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못 사는 북조선과 통일하면 남조선도 북조선처럼 못 사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김정일 독재정권이 언제 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정일 독재정권이 거꾸로 지고 북조선의 자유민주주의 체계가 확립되면 북조선은 금방 일어설 것입니다. 북조선에는 풍부한 지하자원이 있고 수려한 관광지도 많습니다. 김정일 독재정권이 끝장나고 원래 강인한 북조선 인민들이 떨쳐 나서면 북조선의 경제도 멀지 않아 일어날 것입니다. 특히 북조선 인민들에게는 같은 민족인 남조선이 있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북조선의 경제 발전을 성심성의껏 도와줄 것입니다. 가장 관건적인 문제는 김정일 독재정권을 하루빨리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김정일 독재정권을 하루빨리 무너뜨리는 것이 북조선 인민들이 잘 사는 길입니다. 우리 북조선 인민들도 남조선 사람들처럼 잘 살아봐야지 언제까지 강행의 죽을 먹고 기운 옷을 입고 살겠습니까?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번에는 북조선의 전 노동당 비서였으며 현재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으로 대한민국 서울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황장엽 선생의 민주주의 강좌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남북 정상회담 문제 지금 자꾸 논의되는데 이게 실현되면은 어떤 영향을 가져오겠는가 그런 질문이에요. 우선 그 남북 정상회담 이건 지금 전반적으로 그걸 자꾸 요구한다. 김정일이 그걸 노리고서 자꾸 지금 이걸 위협하는데 이 대통령한테 달린 게 아니고 우리 국민 전체가 자꾸 평화를 요구하고 평화를 요구한다는 게 그건 겁을 많이 먹고 있다 그거예요. 또 그걸 노리고서 지금 김정일 이제 북한 측에서는 또 자꾸 도발 행위를 하고 지금 도발 행위하는 근본 목적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우리하고 정상회담을 하자는 게 같은 선에서 봐야 됩니다. 그놈들이 자꾸 발악하고 자꾸 이렇게 도발해야 미국에서도 어떻게 좀 달래기 위해서 평화협정을 하고 또 여기에도 그 발맞춰서 정상회담도 하고 뭐 그거 노리는 게 거의 그냥.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사상교육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 평화주의에 기울어졌고 적들의 그런 위협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거든. 도발 행위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격분해야 되는데 반대로 거기에 대해서 이거 뭐 이러다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정상회담을 하는 게 낫지 않나 대체로 이렇게 흐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경위 원지하라는 여기에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힘만 가지고 어떻게 할 재간도 없는 거예요. 이 국민들의 집안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것도 좌파들은 더구나 그걸 부추기고 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재간이 없어요. 그런 데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돼. 반대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정상회담 왜 하는가 경위 원지하는데 경위 원지하는데도 맞을 수 있지. 나도 그지 않아? 압수하자. 압수합시다. 회담하자 합시다. 교회 문제라는 건 그 회담 안 하자는 게 아니거든. 약속을 하지 말라고요. 근데 저놈들은 지금 오게 되면 이제 그 회담하게 되면 꼭 이제 돈을 내라. 또 뭐 어떻게 조건을 이렇게 분개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데 그거는 뭐 요게 정치가들한테 달려있는 거이지만 정상회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얘기할 필요가 없다. 정상회담을 할 필요 없다. 이따 그딴 소리 할 필요 없어. 그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다. 그러니까 이 정상회담을 해서 그 어떤 영향을 가지고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김정일이 요구하는 대로 돼서 그것이 평화협정 체결하는 바야흐로 나가고 우리도 그 과거에 그런 6.15 공동선언이 짝으로 자꾸 기울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고 내가 지금 그 문제지. 그래도 할 수 없다.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정부를 반대하거나 하지 말자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얻을 게 없다고. 자꾸 우리 딴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난 그전에 그 자꾸 해봤대. 나도 하나 얻은 게 하나도 없어. 손해만 봤지. 그것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소. 우리가 자기 자질을 높여서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애국적인 역량들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지해주고 이렇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여기 우리 정계를 움직일만한 그런 사상력은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우리를 해치려고 할 때 여기 국민들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런 상태를 또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러자면 우리가 똑똑해야 돼. 우리의 정신 상태가 똑똑해야 돼. 나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 뭐 이거 내 발표할 것도 안 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첫째로는 정상회담이 좋다 나쁘다 하지 말자는 거. 정세를 우리가 어떻게 갑자기 바꿀 수도 없는 거이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사상개혁을 안 해온 조건에서 어떻게 그 경향을 고칠 수도 없지 않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상회담 자체에 대해서 노래하지 말자 그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앞으로 대북정책이 그 옛날처럼 그 햇볕정책 지지자들과 비슷한 바야흐로 좀 나간다 하더라도 놀랄 필요는 없다.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해나가면 된다. 우리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정확하고 옳아. 내 생각에는 우리가 구호를 든 것은 통일한다. 처음에 평화적 공존을 통해서 통일한다. 이렇게 구호를 들어도 괜찮아. 이 평화라는 말 떼놓게 되면 여기서 다 반대해. 다 겁이 많아가지고 다 반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라는 말 여기다 보일을 포기하고서 평화적 공존한다 하게 되면 그건 민족 반역자지. 통일 안 하게 된 놈이다. 모든 민족이 다 그랬어. 모든 대중들은 다 그래. 뮌헨 회의에서 저 짝에는 히틀러하고 무솔리니가 참가했거든. 그래서 제일 나쁜 놈들이지. 이 짝에서는 챔벌린하고 다라디가 참가. 다라디가 프랑스 수사였어. 그때 거기서 체코랑 다 희생시키고 그 히틀러가 요구한 대로 다 수긍했어. 챔벌린이 아예 평화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할 때 하원에서도 절대다수가 다 지지해서 국민들도 지지하고 이걸 견결이 반대한 사람은 처치를 하나였어. 처치는 벌써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 여기서 원칙을 지켜야 여기서 전쟁도 막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사고한 건 처치를 하나예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도 거기서 가서 정신을 보고 와서 꼭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겠다. 이 짝사람 아 그렇지 않다. 안테는 편에 다 끌렸다고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이라는 건 멀리 내다보는 사람밖에 없어. 우리가 만약에 좋게 정치가 변해서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간다고 할 때도 뭘 해야 되겠는가. 조선노동당 그 노동당을 해체하고 민주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건 거기서는 못 만든다. 우리가 해줘야 되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준비만을 우리가 해야 돼. 조선노동당은 사람들을 마비시키는 독약을 주고 있어. 우리가 가서 민주주의 이념당을 만들어가지고 민주주의적으로 사람들을 각성시키게 되면 독약 대신에 보약을 주는 걸로 돼. 그건 그 사람들이 못한다고. 독약 먹고서 지금 취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우리 그래도 벗어나서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우리 그 인간중심 철학을 가지고 가서 민주주의적인 교양사업을 해야지. 그건 그 사람들한테 기대를 걸 수 없어. 그것도 미국 사람들한테도 기대를 걸 수 없어.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뿌리만이라도 우리가 여기서 지금 그 준비를 해야 돼. 정세 변화에 대해서 조금 기뻐하고 슬퍼하고 자꾸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